김일성의 가문을 아십니까? 이 가문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요.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강돈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교육가였고요. 그리고 그 교육과 더불어서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장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딸이자 김일성의 어머니 되는 그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딸의 이름인데 강반석이라고 지었어요. 이 반석은 성경에 베드로를 상징하는 이름이잖아요. 당시에는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흔치 않았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지어줄 정도의 신앙과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김일성 가게 가운데에서 외가 쪽에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김일성의 외삼촌이 감리교의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김일성이 그가 쓴 자서전 가운데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늘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김일성의 자서전 가운데에서 영적 경험의 내용의 전부가 이 한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외가 쪽의 신앙의 배경이 참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를 지루하고 그리고 졸린 것으로 경험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서론을 얘기하냐면요. 오늘 성경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지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해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내부터 내가 성경책을 읽겠노라. 그래서 창세기를 끄적끄적거리다가 여러 가지 좀 읽다가 이제 예수님이 기록된 신약을 읽어야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입니다. 그래서 펴면서 읽어보면서 1장을 넘기기도 전에 성경을 닫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나오는 거죠.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도 어려운 이름들이,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내 눈이 감기는 것이죠. 우리가 표면적인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여다보면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 족보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의 핵심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겁니다. 아무나 대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항변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성경의 구약의 내용을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 중에 약 65회 이상을 마태가 그 구약의 사건들을,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을 오늘 1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으로 시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어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별개의 인물이 아니라 구약에서 얘기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구약을 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이 그들의 계보로 오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바벨의 문화 속에서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문화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던 사람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창세기 11장 말미에서 택하시고 12장부터 그를 인도해내시는 거죠. 그는 그 가운데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끌고 나왔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끄집어낸 그 민족의 후예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그 선민사상이 대단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또한 어떤 인물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휘황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바로 다윗 왕 시대 때죠. 그 다윗 왕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정말 여호와 샬롬,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때가 바로 다윗 왕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간증하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한번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다 이해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씨가 바로 제라, 히브리어로 제라고 이게 바로 자손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 자손, 이 씨가 제라가 단수로 기록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씨를 잉태할 자녀로서, 이 씨를 잉태할 자로서 언약을 받은 최초의 인물인 것이죠. 너를 통해서 그 언약의 씨가 나올 거야 라는 이 언약을 받은 인물이 최초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언약이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강의하면서 계속 그 언약의 씨가 계속 이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예언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유다로 흘러가고, 그 유다에게서 또 누구에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다윗으로 흘러간다고요.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기력이 쇠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씨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뒤를 이어서 씨를 세우겠다는 거죠.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유다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메시지를 다윗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를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견고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예전부터 너의 씨를 통해서 견고한 나라를 이미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요. 그래서 그 예언되고 그 확실하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줄 거야.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야. 약속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7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보존되다라는 말 또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보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그 씨로 말미암아,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랑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해 지칭하는 말이냐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을 향해서 지칭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으로 보면요, 아, 이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평화롭고 영광스러워질 거야. 이렇게 보면요, 솔로몬 때에서 이것이 끝나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솔로몬 때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견고한 나라가 끝나버리는 거죠.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살다가 그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 그 견고한 나라를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창세기를 앞서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해오는 그 씨에 대한 언약을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단순히 한 대에서 그치는 그런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원한 그 언약, 하나님이 그 영원한 씨, 그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을 겪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했던 그 씨가, 그래서 온 나라가 복을 받고 그 쭉 이어져 오면서 다윗 언약에 얘기했던 그 견고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보존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씨로 말미암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는 씨로 나타나는 그 메시아임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으로 흘러와서 요새까지, 그래서 마리아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임을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로 와보세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는요, 제가 족보를 강의하는 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족보는 어떤 형태가 있어요. 어떤 형식이 쫙 있죠. 그런데 그 형태가 파괴되고 그 형식이 무너질 때 거기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의 내용이 그렇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을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라는 게 앞에 있는 형식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남자가 누구를 낳고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형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시 우리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어떤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그렇죠? 최초의 복음이다. 제일 먼저 성경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다. 어떤 내용 때문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뭘 하는 거죠? 그 죄의 원흉,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죠? 그 죄의 근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복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품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메시아, 그 씨, 언약의 자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죠. 그럼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그 언약의 후손, 언약의 씨에 대한 그 예언이죠. 근데 그 씨가 어떻게 잉태된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언약의 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 언약의 씨가 올 것인데 그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잉태한다고요?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아들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로 와보세요. 복잡하지만 여러분 꿰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가 정확히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족보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는 그 구약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 언약의 씨, 바로 그 여자로 말미암아, 처녀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그 아들임을 오늘 마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만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사단의 권세, 그 죄의 원인을 깨뜨릴 뿐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인간들을 죄를 소멸시켜서 가까워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분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마태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맨 뒤에 있어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읽었던 분들은 그 형태를 아실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모든 표현들이 문법으로 보면 능동태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여기서만 예수가 나시니라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적 수동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태어난 것은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언약의 씨, 약속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요?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 두 번째는요.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족보주 가운데에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강의 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의 이 1장에 나와 있는 족보 가운데 특이한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여자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 네 명이 들어가 있죠? 누굽니까? 3절에 보세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오죠. 5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오죠? 또 룻이 나오죠. 또 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 나오죠. 누구죠? 바세바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여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이라는 이름은요.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 없는 이름이 여인의 이름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5천명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5천명의 수를 세는 게 누구만 세었어요? 남자만 센 거예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한 가문에 아니 한 민족의 위대한 그 족보를 나열함에 있어서 여자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이름이란 특징 외에 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의미 가운데는 첫 번째는요. 이 여인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말,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창세기 38장에 살펴봤죠. 또 라합, 이 사람도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찾지 마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이민족 기억하세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 다음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도 하지 말고 관계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죠. 가나안 민족은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여버려야 될 민족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지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헷족속과 기억하세요. 두족속을 기억하세요. 헷족속과 가나안족속은 상관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며느리 여인들 취해서 며느리로 삼으면 안 되고요. 자신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그것이 정해져 있는 성경의 율법으로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보면 가나안 여인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말과 라합. 이 여인들이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 이름들이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룻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룻은 어느 민족의 여인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모압 여인입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대단해요, 송현이가. 모압 족속의 여인이죠.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또 신명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요, 이방민족인데 이방민족에서도 아주 죄악이 가득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압 족속 중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죠? 보아스랑 결혼하죠. 보아스랑 결혼해서 이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그 증조 할머니가 룻인데 어느 민족의 여인이다? 모압 족속의 여인인 거예요. 뭘 설명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족보가 이 룻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뭘 설명하냐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 왕, 너희들이 민족 가운데서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 왕, 그가 순혈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순혈 혈통으로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는 걸 그의 증조 할머니는 모압 여인이었어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네 번째 인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여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출신에 대해서는 그 혈통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세바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여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아무런 그 근거나 정황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출생에 대해서 뭘 설명하냐면요. 이 여인은 원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였죠. 우리아가 어느 민족의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가나안 민족과 함께 기억해라 민족 누구죠? 헷족속이죠. 우리아가 헷족속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아와 바세바가 젊어서 결혼했을 것인데 아마 헷 땅에서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국으로 편입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아가 그 헷족속이었기 때문에 바세바도 헷족속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저는 아주 잘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다윗 왕도 순수 혈통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다윗 이에 태어나는, 다윗 후대에 태어나는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왕이 누구죠? 솔로몬조차도 그 혈통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섞여서 낳은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조차도 순혈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모압과 헷족속이 섞여져 있는 거죠. 가나안족속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 또 하나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는요.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앞의 사항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들은 모두 다 부도덕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다말은 어떻습니까? 제가 창세기 38장 얘기하면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시아버지 유다와 간통한 인물이죠. 그는 그 성경의 표현을 하면 돌로 때려 죽일 여인입니다. 부도덕한 여인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말이 그런 여인이죠. 라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가나안 여인인데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라합의 직업이 뭐죠, 여러분? 기생이었어요. 창기였단 말이에요. 창기였던 인물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더더군다나 이 라합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그는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을 배반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애국자였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가나안 민족으로 볼 때는 매국노였던 것이죠. 그런 짓을 한 여인이, 더더군다나 창기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룻은 또 어떠한 여인입니까? 룻은 뭐 오늘 시대에 보면 그렇게 죄가 되진 않지만 고대 시대에서는 과부가 죄였던 시대였어요. 이 여인은 일찍 남편을 상처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 또한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 관습으로 보면 뭔가 부도덕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밧세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바람 피웠던 여인이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보면 그 남편이, 다윗 왕이 그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여인이. 저는 정황상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이런 방구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사 지내는 것을 여인이 방치했던 인물인 것이죠. 밧세바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도덕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표독스러울 정도로 좀 잘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들은 모두 다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으며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이 있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읽어보면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1장 1절부터 17까지 읽으면서 뭘 느껴지냐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보가 순혈주로 내려오지 않고요, 이스라엘 족보가 아주 순수한 혈통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역사인 거죠. 뭔가 잘못되고 스크래치 있고 죄가 많은 역사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죄인인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어때요? 이삭도 죄인인 인물이잖아요. 야곱도, 여러분, 유다도, 그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족보의 내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점철되어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순수한 혈통이고 너희들이 잘 믿는다 생각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만 메시아를 보내시는 게 아니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죄 가운데 오는 분이라는 거죠. 죄 속에서 잉태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명하시는 그 복된 말씀인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복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땅의 모든 족속이.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언약을 주셨던 그때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의 실체가 뭐냐면요, 창세기 22장 18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까지. 예. 무슨 말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의 실체가 누구다? 그 씨라는 것이죠. 이 씨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을 위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놓으셨다고요. 너희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직하고 그 성결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야. 그 메시아는 모든 민족, 이 땅의 모든 열방을 위해서 오는 메시아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아,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족보에 설명되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한글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요, 저도 이번에 좀 다시 새롭게 봤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이 다윗이고 그 다음이 아브라함 순으로 되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1장 17절을 보세요.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이름이 나열되죠. 어떤 순으로 나열됩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이것이 원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장 1절에서는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족보의 제일 끝나는 17절에서 맨 마지막으로 끝나는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히브리 문학 기법 가운데에서 인클루지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미상관법인데요. 앞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와 맨 끝에 끝나는 단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뒤를 맞추고 가운데 있는 건 뭐다? 앞에 있는 단어와 끝에 있는 단어와 그 안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클루지오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뭘 설명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마리아까지 다 누구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허물이 많고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 죄인들을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이것을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까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다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족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싸 있는 사람들만이, 그 족보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싸 있는 사람들만이 그들이 선한 것이고 그들이 옳은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그러한 착한 행실을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뒤로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만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그 참 평안이 뭔지는 모르죠. 제발 부탁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